지켜줄게 어디론가 떠나가 자유로운 새들처럼 잘해왔어 그동안 누구보다 더 지나간 상처 따윈다 내게 버려두면 돼 걷기만 걷게 해줄게 지켜줄게 수많은 시련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만 아무것도 아냐 지나갈 거야 지나간 아픔 속에 널 가도 두려워하지 마 걷기만 걷게 될 거야 너를 느낄 수 있어 걷기만 걷게 될 거야 나를 믿어봐 누가 너를 떠난 네 편이 되어줄게 언제나 내가 널 지켜줄게 oh, 괜찮아 내 어깨에 기대줘도 돼 지켜줄게